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운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운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세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광병서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송원들, 군정, 군단급 단위 지휘송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인민군 열사 추모탑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의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의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운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에 도착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의병대의 대장이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들을 추모하여 들어총 구령을 내렸습니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습니다. 화한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의 명예로 된 화한이 진정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통일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이어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가 조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노농조기군 명예의병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민족의 장한 영웅들이며 진정한 애국자들인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들의 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숭고한 조국수호정신, 대중적 영웅주의를 조국의 부강본영과 주체혁명위협의 승리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간직하고 대를이어 계승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 용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운 동지의 용도 따라 영웅 조선의 자랑찬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 반제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고 사회주의협의 최후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 신념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